Yeah. Here we go once again. Guess it's back. Let's go. This one is all about you. I really hate you, but I love you. So, what can I do? Now, listen, 너를 보면 아파. 숨이 너무 가파. 이제 내 손 잡아.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Hey, why don't you get hurt? Baby, let me love you, love you, love you. 내 집을 걸어. 이 주문을 걸어. You can be so perfect. 세상 모두 적이 된다 해도 나는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Baby, let me love you, love you, love you. 내껏 기다렸어. 미안해 간절히 바래왔어. 날 비껴갔던 네 오랜 사랑이 잔인하게 끝나기를. 그 사람 잊어 이젠 지워버려. 어차피 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girl. So baby won't you come to me. I'll make you happy. 너를 보면 아파. 숨이 너무 가파. Yeah. 이젠 내 손 잡아.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Hey. Why don't you get hurt? Baby let me love you, love you, love you. So, 나 없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서. 하지만 너의 눈물이 보여. 너의 슬픔이 보여. 아무리 참아봐도 안 돼. 이젠 지쳐버려. I cannot let it go. I gotta take you. 이게 우리 운명인걸. 너를 보면 아파. 숨이 너무 가파. 이제 내 손 잡아.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Hey. Why don't you get hey. Baby let me love you, love you, love you. 주문을 걸어. You can be so perfect. 세상 모두 적이 된다 해도 나는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Baby let me love you, love you, love you. Baby let me love you, love you, love you. 어떻게 넌 모르는데. 아픈 그 사람인데. 너게 아픈 사람 따윈 난 볼 수 없는데. 잊어 네 가슴 멍들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랑. 이젠 지워줘 please. 아픈 너를 구하겠어. 저의 빛이 너의 눈물이 소리 없이 의미도 없이 흐를 때 내 가슴 완전히 지쳐지는 걸. I can't cross over the sea. 나를 믿어줘 하늘에 맹세할게. 우리 마지막 사랑이 될 테니까. 너를 보면 아파. 숨이 너무 가파. 이 심장이